이 시간에는 너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달려가자 미래로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린 사랑한다. 계속해서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. 율동의 붉은 단기 아침 해와 같이 우리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. 속을 다져왔던가 일시간결 한 소극의 감독이 기둥을 세워 긴밀히 낙원을 펼쳐준 밤 그 산길 우린 석고산에 그대 눈길 보기 빛나는 태국의 낯으로 이상으로 놀이 뮤곡을 보내드렸습니다.